경애하는 김종훈 동지의 혁명활동 소식을 16일부터 19일까지의 기간에 여러 나라에서 보도했습니다. 러시아의 인터넷 통신 뿌리모르스키 레포르지오르와 나이지리아 김일성 김종일조의 연구 전국위원회, 민주공고 주체사상연구 전국위원회, 백두산 체스코 조선신선협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연대성 브라질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들은 경애하는 김종훈 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제2기 제6차 군인가족예술소조경연에서 당선된 군부대들의 군인가족예술소조공연을 관람하신 소식을 전했습니다. 나이지리아 김일성 김종일조의 연구 전국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백두산 건축연구원을 현지 지도하신 소식을, 러시아의 인터넷 홈페이지 이로코쪼크 블로그스포트로는 이 소식과 함께 평성 합성 가죽 공장을 현지 지도하신 소식을 게재했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진 문헌들을 모셨습니다.